정신 못 차리게 어지러워질러 내 맘을 왜 정했다매 이 곡이 맞춰도 너 빠르시다매 애석해지마 그냥 지금 분위기에 You make me man 정신 못 차리게